너무 빠른 변화가 고민되시나요? 어떤 서비스가 좋은지 모르시겠다고요? 세상의 빠른 변화, 그 중심에서 8피트 감성, 디지털 히어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나오다 끊겼어요. 그죠? 네. 자, 다시 인사.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잘 들립니다. 네. 저 들리는 히어로 7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이 행아웃이라니까. 네. 전국 어디 있어도 불러서 안 칠 수가 있어. 그래서. 아,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미국에 계시는 분들도 좀 부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미국에 있는 분 제가 몇 분 꼬셔볼게요. 영어로 하시는 분들은 아니죠? 아, 다 한국어로 하는 분들. 예. 네, 한국어로. 영어로 하시면은 저희가 통역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못 알아들어요. 네, 벌써 7부가 됐어요. 7부가 됐고, 2015년도 거의 다 끝났대. 네, 2015년 1월도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일주일 남았네요, 이제. 예, 아, 벌써 일주일 남았어. 아, 제 앞에는 여전히 우리 또 박성훈님 앉아 계시고요. 네, 성훈님 얘기해주세요.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아, 저는 그 원래 스마트 라이프 원타임 원티 팟캐스트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디지털 히어로즈를 그 이인봉님이랑 같이 진행하고 있는 박성호라고 하고요. 항상 그 쓸데없는 디지털 얘기만 잔뜩 하는 사람이라서 뭐 다른 얘기도 많이 하는데. 오늘도 또 비슷한 디지털 얘기만 잔뜩하고 갈 것 같네요. 예. 네, 뭐 디지털 이후로는 디지털 얘기를 해야죠. 그럼 딴 얘기할 순 없잖아. 아, 조만간 가방도 한번 리뷰할 거예요. 어, 가방이 무슨 가방이요? 저희가 조만간 여행을 가거든요, 제가. 아. 네. 캐리어요? 예? 캐리어? 아, 캐리어 아니고, 그, 백팩? 아, 백팩인데, 되게 작은 백팩인데, 일단 도둑이 못 터는 백팩이에요. 아, 그 사줬구나. 못 터는 백팩. 칼로 찢어지지가 않아. 아하. 대박이다. 칼로 안 찢어지고, 지퍼도 뭔가 하나를 해야 열려요. 앞에 버클도 이중 버클이야. 그럼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조금 비싼 편인데, 어, 그래도 일반적으로도 쓸 수 있는 디자인 정도 수준이 되고, 오. 기능성으로 생각하면 괜찮아요. RFID 세이프도 되고, RFID 세이프 요즘에 유럽에서 되게 유행해요. 어, 그래요? 유럽에서는 신용카드 읽어가지고 카피하는 경우 많았대요. 네. 신용카드, 신분증 카피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RFID. 그러니까 사람이 뒤에 슬쩍 가가지고는, 네, 그 엉덩이, 사람 엉덩이 있는 데다가 자기 지갑을 슬쩍 대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신용카드 정보가 복사가 돼요. 아, 진짜 무서운 세상이네요. 깜짝 놀랐어. 그 가방엔 RFID 세이프 기능도 있어요. 거의 완벽해. 심지어는 그게 외국 홈쇼핑에서도 불티나게 팔렸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가방 어깨끈도 칼로 안 찢어져. 칼로 안 잘라져. 가위로도 안 잘라져. 스테인리스 스틸 선이 들어있어. 알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리뷰해 주실 때 칼로 한번 찢어보는 걸로. 그럼 위험한 건 아니에요. 근데 찢어지면 돼. 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들으셨겠지만은 오늘도 목소리가 하나가 더 있죠. 네. 야, 저희가 2주 연속으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게다가 2주 연속으로 여성분 게스트를 모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동희님. 네, 네. 제 앞에 홍동희님 계시고요. 우리는 직접 소개를 하기 때문에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동희입니다. 저는 지금 에버노트라는 회사에서 한국 시각기관을 담당하고 있고요. 원래 학부 전공이 IT 쪽이랑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처음에 직장 생활이 잘 안 맞아서 다시 자성차를 하다가 이렇게 불러 IT 업계에서 일하게 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홍동희님, 에버노트 코리아. 에버노트 뭐 매니아 분들이야 다 알고 계시겠죠? 이게 에버노트 달고 이 방송 나가면, 네, 말이 붙을 것 같아. 뭐가 붙을 것 같다고요? 말이 붙을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조회수 증가. 조심해야겠는데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차피 이럴 때 하는 거지,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아, 네, 그러고 보니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강의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저희들 세 명에서 만난 지도 한 2년 넘었어요, 그죠? 네, 아, 그렇죠. 동시에 만난 지가요? 네, 그쵸. 아, 저희 셋이서 그 예전에 행사 한번 했었잖아요. 2년 전에? 네. 그치. 2년 전에. 했을 때. 그쵸. 예, 12월 20일이었어요, 그 날짜. 기억나요, 기억나요. 정확하시네. 그래서 그날, 동희님도 발표를 했고, 그러니까 네, 셋다 발표자였어. 맞아요. 발표자였어요. 대환식까지 해갖고 모토리스킹 했었는데 그때 아마 광화문에서 만났죠. 잘 걸려요. 세아틴 대표님이랑 그렇죠. 그때 나왔던 사람들이 다, 네. 다 아는 사람이네 이제. 아 네. 그러네요. 사람 인연은 대단한 거예요 진짜. 맞습니다. 역시 뭐, 방송 저희가... 들으시는 분들도 저희 목소리 들으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저희 만날 기회를 찾아보세요. 다 만날 수 있어요. 쉽게 만날 수 있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신기해요, 그죠? 네. 우리 그때 그거 받았잖아요. 스카이 와이파이 펜. 맞아요, 맞아요. 그걸로 진짜 많이 울고먹었어요. 엄청 울고먹었고 사실 뭐 그걸로 이제 계속 만나고 얘기하면서 디지털 히어로도 생각했던 것 같고요. 네, 맞아요. 참고로 저는 요즘 N2를 쓰고 있습니다. 요리 컨버전스 펜 쓰고 있어요. 네. 사실 저희도 그렇거든요. 나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N2 씻는 분 봤는데. 아, 그래요? 뭐라고요? 네, 그분한테 물어보려고 지금 개인적으로 질문 던지고 있는데 답을 안 주시네. 뭔 때문에 그러시는지. 아, 좀 별로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기대보다. 그러니까 뭔가 약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답을 안 주셔. 아니, 뭐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뭐 저희도 굳이 얘기 드리자면, 그 N2도 네. 쓰고 있고, 펜플러스도 쓰고 있고, 네. 성원님께서는 최근에 이퀄. 이퀄. 네, 쓰기 시작하셨고요. 그건 뭐죠? 이거? 아, 그거. 네, 이겁니다. 이렇게 집게처럼 찍은 다음에 쓰면 인식되는 그건가요? 그렇죠. 집게를 안 찍어도 그냥 올려놔도 돼요. 아, 올려놓으면 되나요? 예. 이거 듣는 분들이 지금 화면을 못 보니까. 아, 맞네요. 네. 동글이 있어요. 그 동글을 종이에다 이렇게 찝어놓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동글에서 이렇게 일정 반경으로 전파를 쏴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RF 같은 걸 쏴줘서 그 안에 펜이 들어오면 이제 인식을 하는 건데, 그걸 안 찝어줘도 돼요. 그냥 올려놓기만 해도 돼요, 종이에. 아, 설명을 해드려야지. 네, 에버노트 코리아의 동희님 자리해주고 계시고요. 에버노트 코리아에서 어떤 일 하시는지 짧게 좀 얘기 부탁드려도 될까요? 짧게요. 제가 네. 이제 시장 개발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이제 한국에서 어떤 뭐 마케팅 활동을 한다든지 파트너십 같은 걸 체결할 때 이제 주로 걸 제가 맡아서 하고 그다음에 PR 관련된 뭐 매니지먼트나 이런 쪽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시장 개발이랑 이제 파트너십. 네, 파트너십, 마케팅, PR, 뭐 콘텐츠, 서비스 로컬라이제이션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아, 다 아시네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에버노트라 뭔가의 사업기회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거나, 네, 아니면 뭔가 서비스 제휴라든지 파트너십 맺고 싶은 분들이 있다라면, 네, 동희님을 찾으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동희님 연락처 모르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돼요. 네, 페이스북에 연락할 때 많아요. 너무 많이 나와요. 네. 그 디지털 히어로는 연락처가 많아요. 그 페이스북에도 있고요. 아, 그리고 그... 홈페이지도 있어요. 네. 디지털 히어로즈.com 하시면 되고, 뭐, 별곳에 다 있으니까 저희 쪽에다 연락을 주시면, 홍동님과 연락을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네. 연결.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저희 3명에서 준비를 했고요. 아, 저는 세컨드브레인 연구소의 이인복입니다. 지난주에도 똑같이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세컨드브레인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팟캐스트 진행을 하다가 지금 반년째 안 하고 있고, 아, 이제 매편만 해드려야 돼요. 왜냐면 그 2편부터 들으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네. 아, 근데 저희 이제 드리는 이유로 하고, 사실 그 서버 옮기는 문제가 가장 컸었어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정상화가 돼가지고. 100%는 아니지만. 네, 100%는 아니지만 정상화가 좀 돼가지고. 제가 이제 XML의 고수가 돼가고 있는데. 와우. 예, 네, 다음 주부터는 좀 정상화 시키고 나면 저희도 좀 더 편해질 것 같습니다. 네. 날짜부터 맞춰주세요. 알겠습니다. 어우, 날짜 그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201년 그거는 좀. 네. 네. 이상하게 음성 팟캐스트는 저희가 201년에 녹음한 걸로 나와요? 팟캐스트 팟빵이나 그 아이튠즈 가시면 날짜가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아이튠즈에 날짜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아, 그래요? 예, 네, 팟빵이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팟빵에서는 201년에 우리가 녹음한 걸로 해서 성이 201년에. 대단한 거죠, 뭐. 예, 800년 전에 예약해. 네, 저희 방송들은 조금씩 정례화 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녹음하는 건 여러분들 수요일날 저녁 때, 목요일날 오전까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청해서 좀 시작할게요. 성우님, 먼저 이번 주에 또 준비한 이슈 있으시죠? 네, 이번 주에 이제 준비한 첫 번째 이슈가 뭐냐면은, 에디 슈미츠가 다보스 포럼이라고 그러죠, 보통. 네네. 경제 포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보스, 스위스에 있어요, 다보스. 스위스 다보스에서 경제 포럼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제 인터넷이 없어질 거, 사라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너무 웃기는 게 이걸 했더니 온갖 언론에서 그 에릭 슈미츠가 인터넷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했던 말에 대해서 다 이제 기사를 냈거든요. 전체가 다 기사를 냈어. 네. 대혼란이에요. 막 무섭다. 뭐 뭐 대단하다 뭐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네티즌 반응. 그 다 끝에 나오는 정확히 어떤 단어를 써서 말했는지 혹시 아세요? 그게 제 영문으로 보질 않았어요. 영문으로 봤는 중인데, 근데 의미는 확실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네네. 왜냐면 그 이미 임봉님이랑 저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사물 인터넷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 모든 것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검색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내가 뭘 검색할지 알아. 왜냐면 그동안에 내가 살아온 모든 데이터와 나의 그 움직임, 행동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야 돼서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내가 사용한 사물들이 그런 데이터를 다 게더링을 해서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나를 이미 내가 필요한 정보를 그때그때 알려주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로 검색이 없어지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율이 확 줄어들거든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폰을 들고 다니면서 가장 하는 게 이렇게 컨텐츠를 계속 보잖아요. 그쵸. 컨텐츠를 보는데 그 컨텐츠를 보는 것도 장비가 꼭 그 어떤 인터넷을 경로를 통해서 컨텐츠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어떤 특정한 만일에 내가 글래스를 쓰고 있다 그러면 글래스를 쓸 때 내가 말로 어떤 그러니까 일종의 앱이 인터넷을 웹과 앱 관계랑 좀 비슷한 건데 내가 만일에 뭐 구글 글래스 같은 걸 쓰고선 내가 뭘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바로 그쪽으로 딱 붙어서 그걸 볼 수 있게만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인터넷을 통한 그러니까 인터넷이랑 망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인터넷은 일단 사실 망이거든요. 그 망 자체는 존재를 하지만 우리가 쓰는 웹이라는 게 안 보인다는 거죠. 웹이라는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끼는 인터넷은 웹이거든요. 근데 그 웹이란 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것이 인터넷에 다 연동돼 있고 그 연동된 상태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냥 우리가 필요한 거를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웹이란 걸 쓰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어간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누구랑 대화를 하고 싶거나 글을 보고 싶어도 직접적으로 볼 수 있고 그걸 꼭 웹이란 사이트를 안 통해도 되는 거예요. 갈수록 그게 점점 심해지면 이제 웹사이트라는 거의 의미가 자체가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벌써 제가 그 메모를 할 때 폰을 안 보고 메모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폰에다 메모를 많이 하잖아요. 길 다니면서. 네네. 근데 급한 메모는 그냥 시계에다 해요. 와치 쓰시니까요. 와치에다가 뭐 메모 작성 해가지고 그러면 메모 작성 딱 뜨거든요. 그러면 네. 뭐라고 하면 딱 들어가면서 그냥 구글 킵에 딱 저장이 돼요. 그렇죠. 편하죠. 이 저장 경로는 에버노트로도 할 수 있어요. 예, 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구글 킵을 폰으로 들어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장은 돼 있어. 근데 그 구글 킵을 보려면 그냥 폰에서 볼 수가 있어요. 또 내가 말한 걸. 그러니까 이게 시작일 지금 이게 시작 단계거든요. 근데 그런 정보들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기계를 통해서 내가 그걸 사용하면서 모든 그 기계들이 다 내 기록을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라이프 로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제 라이프를 다 로그하고 있는 거예요. 로그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저장을 해서 걔네들의 정보를 누군가가 분석을 하겠지. 구글이 하든 누군가 분석을 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그때그때 다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웹은 점점 사용 용도가 줄어들고 적어지죠. 근데 구글이 이 얘기를 먼저 꺼낸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구글은 이걸 준비를 하고 있고 구글은 이걸로 광고를 더 팔아먹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 인터넷 사라질 거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좀 너무 자극적인 기사를 쓴 것 같아요. 전체 좀 맥락을 보게 되면은 그 얘기가 나오게 된 이유가 패널 토론에서 나왔고요. 예. 패널 토론에서 질문이 나온 것들 중에 그 웹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게 웹하고의 관계예요. 웹하고 그쵸. 그 웹이 없어지는 거지 인터넷 자체가 사라지는 건 네. 아니에요. 네. 그래 슈미트 회장이 얘기한 거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겠다 인터넷 사라진다. 근데 이거를 뭐 제가 생각해서 그거 같아요. 우리 지금 뭐 아직 남아 있는 동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동네에 전기줄이 사라졌거든요. 그렇죠. 전기줄 그렇죠. 보신 분 거의 없잖아요 요즘에. 시골에 가면 있어야지. 네, 시골에 있지만 지금은 땅 속으로 들어가 있죠. 사실 전기라는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 분명히 있기는 한데 우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몰라도. 다 그냥 상할 수도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지금 우리가 뭐 IoT니 뭐니 모든 걸 얘기를 해도 그 중심에 있는 건 인터넷이죠. 공기하고 전기처럼 흐르고 있는 인터넷이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그거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다가 웹을 사용해야 되면 됐었는데 지금 그럴 필요가 전혀 없게 되어져 있는 거죠. 맞아요. 저 가끔 저 한 매번에 요즘에 하는구나. 강의 때마다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 없었던 세상이잖아요, 지금이.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가 온라인 하기 위해서는 디바이스에 접속을 해갖고 컴퓨터 전원을 켜야지만 온라인 상태가 됐는데 지금은 사실상 24시간 동안 온라인 되어지는 상태죠. 그 디폴트 값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오프라인에서 전원을 켜가지고 온라인을 했는데 지금은 다 연결되어 있는 24시간 온라인 상태인 거고 의도적으로 차단하지 않으면은 계속 온라인 상태에 남아있게 되버리는 거죠. 문제는 이제 차단도 불가능해진다는 거지. 저는 비행기 모드 자주 해놔요. 예. 아, 그래서 그런 정도구나. 오, 비인정 모드. 네, 비행기. 비행기 모드.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더 무서워지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의 가장 큰 핵심은 뭐가 인터넷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외향적으로, 그러니까 외관적으로 갈수록 지금 우리가 쓰던 물건과 더 비슷해져 갈 거거든요. 더 소형화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인터넷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라. 벌써 중국 애들은 다리 위에다가 인터넷을 넣어서 데이터를 뺀다며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된, 그러니까 이미 그 전력선 모뎀은 이미 그 상용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력선으로 그 꽂아서 인터넷을 쓸 수 있거든요. 그 되게 신기한 거죠. 전력선 자체에 인터넷을 넣어서 집에 있는 모든 콘센트도 모두 인터넷이 되는 거야. 하나만 연결하면. 그 상태가 지금 돼 있는데, 그 기술은 이미 상용화가 돼 있고, 집 안에서 구축을 할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벽에 있는 선을 빼서 벽에다가 그 콘센트 하나만 붙이면 집에 있는 기계가 다 콘센트만 꽂으면 인터넷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도 가능한데, 못 느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인터넷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얘가 그걸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구글이 먼저 얘기했다라는 거는 구글은 뭔가 좀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마침 저희가 지난주 얘기했었던 게 화성 인터넷이었죠. 네. 테슬라 화성 인터넷 얘기하고 또 맞추셨잖아요. 그 다음번에 바로 나온 게 구글에서 몇 조 정도 투자했다고 그런 얘기 나오고. 아 근데 이거는 사실 되게 오래 전부터 이봉이랑 저런 그냥 농담처럼 얘기하던 거예요. 나는 이거 되게 식상했어. 식상했지만 네. 얘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제가 옛날부터 라이프로깅 떠들고 다녔잖아요. 네. 그게 사실 이게 이 맥락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라이프로깅이 아마 사람들이 피할 수 없을 거예요, 그걸. 누구도. 무서운 회사인 거예요. 그거랑 조금 접목시켜가지고 제가 이야기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블루투스 4.2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어요. 최근에 나왔었던 이슈고요. 지금까지 나왔었던 블루투스, 말씀하시는데 블루투스라는 게 그거죠. 뭔가 디바이스를 통해갖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블루투스 4.2가 최근에 공개가 됐죠. 네. 4.2가 재밌는 게 그거였었어요. 이 블루투스가 1대1로 해서 하나만 물리는 게 아니라 바로 인터넷에 연결이 된다. 방금 얘기했었던 이제 인터넷이 안 보이는 거랑 동일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 와이파이랑 뭐가 달려? 와이파이랑 다른 거는 이제 그거 같아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뭐랄까 많은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그 넥밴드 있죠, 넥밴드. 네. 그 목에 차고 다니는 이어폰이요. 그 같은 경우에 우리 스마트폰이랑 같이 블루투스를 동기화시키고 나서 그런 다음에 던져주는 신호들이잖아요. 네. 우리 뭐 엔투라든지 그런 스마트폰도 마찬가지, 스마트펜들도 마찬가지로 거기 안에 블루투스 내장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인터넷 다시 한번 뛰어들기 위해서는 그 장비가 필요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제품 보면은 그 직접 인터넷에 연결해주는 기능 자체가 노르딕 반도체? 여기서 만든 커피 제조 솔루션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커피 제조 솔루션? 예, 뭐 이상하게 나왔어요, 하나? 그러니까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사무실에서 좋은 회사겠죠? 탕비실에 커피 제조기가 있는데 거기다 음료 제조해라. 그런 식으로 명령을 바로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뭐 일단은 간단하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제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와이파이랑 뭐가 틀려라고 물어봤잖아요. 네네. 지금 똑같은 질문을 또 할 수 있어요. 와이파이도 할 수 있어요. 와이파이가 뭐가 다르냐? 와이파이로 충분히 가능한? 그러니까 뭐 커피 자판기, 커피 제조기에다 와이파이에서 IP 하나 있으면 물려서 할 수 있지. 그렇잖아요. 뭐 크기에 대한 거라든지 저전력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은 사실 블루투스의 성장 핵심은 저전력이에요. 그렇죠. 저전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리니어블 얘기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리니어블이 이제 스마트밴드 다른 것들에 비해 갖고 2년, 3년 그 정도까지 한번 오픈시켜놓고 충전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저전력에다가 계속 신호를 어딘가로 발생해주는 장치를 만들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리니어블이 블루투스 4.2 기술이 아니다 보니까 뭐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리니어블 신호를 어디든가 받아줘야 될 단말기들이 필요하게 됐고 그 단말기들이 저희들이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4.2가 들어가게 되면 그것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근데 인터넷을 붙여서 네. 그러니까 블루투스라는 기술 자체가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물리적으로 저전력과 네. 저전력과 작은 사이즈를 만들려면 항상 물리적 한계는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이 성장하는데 점점 좋아지긴 하지만 네. 항상 그 뭐라고 할까 상시 붙는다 개념이 들어가면 배터리 소모가 증가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팬도 디지털 팬도 가까이 가면 붙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상시 붙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주고받는 간격이 길어진다든지 이런 걸로 이제 데이터 소모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그냥 주구장창 붙어서 한다 그러면 사실 과연 배터리 효율을 그렇게 높일 수 있을까 그런 좀 의심은 드네요. 그렇겠네요. 이게 다 뭐 연결되는 것들인 것 같아요. 지금 발표한 것들 보면은 뭐 커피 제조기, LG전자에서도 음악 재생기기, 스마트폰 같은 거를 가까이만 갖다 대면 스피커가 바로 재생을 시작한다.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지금 그 구글에서 하는 거잖아요. 구글에서 하는 구글에서 지금 스피커 네. 제품을 또 등장시켜서 하는 게 있죠. 그 다 연결이 되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뭐 비콘도 블루투스 4.0이었죠 비콘이. 4.1로 넘어가게 되면 새로운 것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지긴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재밌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거 조사한 걸 보니까 1996년도에 처음 버전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빌투스가. 96년인가? 네, 96년에 나왔어. 0.9 버전. 근데 2000년에 80만 대 수준이었었는데 2014년 되니까 30억 대까지 블루투스 탑재 기기가 늘어났다라고 하고요. 2018년도 되면 49억 대까지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거에 IoT 기반이라고 하는 인터넷 이제 기계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모든 것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에는 이런 조그만한 장비들이 들어가는 거 바뀌지 않을까. 마침 또 성원이 오늘 준비하신 내용 보니까 네, 그 생각이 같이 나갔고 연관지어 좀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이것도 상용화되려면 이거 금방 되겠죠, 동원이? 아, 그럼요. 근데 뭐 상용화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4.2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거는 숫자가 좀 명확하게 나왔잖아요. 버전 네. 숫자가.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더니. 그렇습니다. 아, 원래 저희 뭐 순서랑 좀 다르게 성우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불러주세요. 아,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순서가 어디 갔지? 네. 아, 이거 빨리 얘기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맥락상 아주 적절한 배치였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자, 성우님께서 준비해주신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일단 저희 회사 신제품 출시 소식을 알려야 될 것 같아서. 아, 네네. 에버노트에서 원래 집중적으로 에버노트라는 제품을 개발하고, 저희가 뭐 맵클리퍼나 스케치 같은 프로덕트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에버노트를 안정화하고 새로운 기능 같은 거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기장의 무기인 스캐너블이라는 새로운 모바일 스캔 앱을 런칭을 했습니다. 아, 스캐너블? 런칭한 지 한 2주 정도 됐고요. 세계적으로 100만 다운로드 이상 나왔고, 네, 그게 iOS 전용 앱이라 지금 앱스토어에만 올라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그 앱을 딱 켜서 아무 문서나 그냥 대면 자동으로 인식해서 이제 사진을 찍고, 그 찍은 사진을 다시 진짜 스캔한 것처럼 이렇게 색 보정을 한번 해줘요. 그래서 이게 문서면 문서, 명함이면 명함, 포스트잇이면 포스트잇, 이런 식으로 각각을 이제 인식해서 스캔을 할 수 있고, 이제 한국에는 아직 판매되고 있지 않은데 에버노트용 스캐너랑 이제 연동이 돼서 오피스에 하나 두고 이 스캐너블 앱을 리모컨처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스캔하고 그거 바로 자기 모바일에 담아서 뭐 메일로 보내거나 에버노트에 저장하거나 메시지로 보내거나 뭐 페이스북에 공유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네. 그게 그 문서의 각도나 이런 그러니까 옛날 에버노트의 문서 카메라랑 네. 차이가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는 찍는 액션이 있다 없다 차이예요? 네, 그런 차이도 있고 이제 전에는 만약에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에서 찍는 문서가 문서면 문서 카메라, 명함이면 명함 카메라, 포스트잇이면 포스트잇 카메라 이렇게 별도로 스와이프를 해서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이거는 그냥 바로바로 다 알아서 인식을 하는 거죠. 포스트잇도 구분해줘요? 네. 오. 그리고 그 누르는 행위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뎁스를 줄이려고 많이 노력한 건데 그냥 앱을 켜고 대기만 하면 스캔이 되게끔 그런 좀 직관적으로 바로 다이렉트하게 스캔이라는 작업을 위해서 만든 거죠. 에버노트의 부가 기능으로서의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모바일 스캔 앱을 만든 거예요. 아, 저도 이제 써보긴 했어요. 안 써본 네. 건 아닌데 안드로이드가 지나가 항상 궁금하고 전 회사에 아, 아이폰을 못 들고 가기 때문에. 너무 많으셔서. 그니까, 좀, 당장 나오지 않아서 좀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일단, 가능성을 먼저 타진해보고, 네. 안드로이드도, 예, 열화 같은 성원의 힘이고, 따라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조금 속상한 게, 그 샵에, 그니까, 네. 그 샵에 있는 제품들이 한국에 없는 게 종종 있어서. 그렇죠. 스캐너 스캐너도 그렇고. 뭐, 스캐너는 사실 후치지에도 불만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왜 한국은 도대체 안 내주는 건지, 궁금할 때가 많은데. 약간, 그니까, 기업이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서 뭐, 얼마나 팔릴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어야 출시가 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그 전기 콘센트도 다르잖아요, 미국이랑.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건 약간 쌍방적인 거라,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하고, 꾸준히 얘기하고 커스터머 보이스를 모아서 전달하고 있죠. 그래서 좀 더 그런 약간 시장 추세 같은 게 바뀌면 많이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유튜브에 보니까 네. 그 스캐너블 앱을 써서 하는 네. 그런 게 되게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어떻게 더 빨리 찍을 수 있는지. 사용기 같은 거요? 예? 사용기 같은 거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하면 더 쉽게 쓸 수 있는지 편하게 쓸 수 있는지 뭐 이런 네네. 그래서 뭐 리뷰도 네, 5,000원짜리 거치대 사서 이렇게 꽂아놓고 이렇게 밑에 이쪽쪽 종이를 옮기시면 이렇게 바로 스캔되는 그런 거 동영상도 보는데 좋더라고요. 거치대 나도 있는데 네. 제가 촬영할 때 저도 쓰는데 네네. 그걸 써서 하시는 것도 봤고 와, 괜찮은 것 같아요. 갖다 대다마자 막 찍히는 거는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스캔만 해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는 거기에 멈출 수 있지만 그걸 만약에 에버노트에 저장하면 그 이미지에 있는 텍스트들을 인덱싱을 하잖아요. 예죠.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서 찾기가 편해져서 그냥 단순히 이미지로 다 갖고 있는 것보다 다른 그런 서드파티 앱들이랑 연동이 돼서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분류하기도 편하고. 스캐너버클 사용해 보셨겠지만은 네. 사람들이 제일 처음엔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 왜냐면 아 인터페이스가요? 네 버튼이 없잖아요. 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예, 수동으로 할 수 있기는 한데, 키자마자 네. 계속 나오는 게 이제 문서 찾는 중이라면 동그라미가 따다버리니까. 아, 문서를 갖다 대야 되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약간 뭐, 어이, 뭐야. 하던 네.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가장 좋았던 거는 그거 같아요. 굳이 에버노트랑 연계 안 시켜도 된다. 맞아요, 맞아요. 그냥, 네. 이 자체만으로도 무료, 네. 게다가 무료로 쓸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무료로 쓰면서 필요하면 에버노트로 던질 수 있게 해놓으셨더라고요. 네네. 그거는 뭐 정말 사람들한테 많이 사랑받을 만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건 좀 약간 내부적인 얘기긴 하지만. 네. 그 스캐너블 앱을 다운받으신 분들 중에 에버노트에 가입되시지 않았던 유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가 해야겠던 것보다. 아, 그쵸. 예. 저희한테도 되게 성공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에버노트에 가입도 하게 되시고, 에버노트라는 걸 알게 되시고 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기존 유저분들한테도 더 풍성한 경험을 제공해주고, 모르시던 분들한테 에버노트 알릴 수도 있고, 네. 이거 명암 스캔도 되던가요? 그러고 보니까. 네. 아, 명암 스캔이 돼요? 네. 세로로 찍으셔도 자동으로 인식한 다음에 가로로 돌려서 필드값 뽑아서 바로 링크드인으로 연결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연락처로도 던져줘요, 그러면? 네. 저장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헬로가 잘 안 돼요. 이거 된다는데. 헬로의 문제가 많이. 네, 헬로도 이제 닫지 않아요? 이제 안 하는 거 아닌가? 네. 근데 업데이트 얼마 전에 떴는데? 네. 2월 7일부로. 아, 그 업데이트가 문 닫으려고 뜬 거예요, 혹시? 네, 맞아요. 아, 그렇구나. 아, 이제 마지막으로 빠이빠이 할 때? 사람들이 업데이트 했다고 저희들이 떠여보니까 안 된대. 이렇게 나가지고. 예, 그 데이터들을 다 백업하셔야지, 이제, 앞으로 이용이 힘드시다 보니, 사전 공지 같은 거죠. 네. 아, 그 사전 공지용으로 업데이트를 한번 주셨구나. 그 최근에 그 네. 에버노트의 스케치 앱도 보면은, 네. 에버노트 없어도 쓸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스케치도 저장을 그냥 그 따로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서 그렇죠. 원래 스케치 모텔 자체가 에버노트에서 만든 게 아니라 에버노트에서 스케치한 앱에 너무 매력을 느껴서 인수해서 저희 프로덕트가 된 케이스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초기에 쓸 때는 에버노트가 없으면 그 스케치 쓰는 게 좀 불편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 버전을 보면은 없어도 그냥 쓰는데 크게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버노트가 처음에는 조금 이걸로 그 사용자를 좀 땡겨보는 쪽으로 많이 유도를 했던 것 같은 느낌이 있었고 근데 요즘에는 좀 그런 생각을 좀 바꾼 게 아니냐고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좀 열린 생각을 갖게 더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아서 네 그렇게 봐주시면 뭐 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네. 뭐 어차피 그 앱이 그렇게 오픈되는 마인드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자,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었더라. 첫 번째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아, 이 앱을 이렇게 풀어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쓰는 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자기 회사에서 갖고 있는 앱들의 좀 어떤 그 한계를 풀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거 프리미엄 유저용도 따로 나올래나요? 스캐너블이요? 네. 스캐너블을 유료화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아니, 프리미엄 유저분들한테 더 쓸 수 있는 네. 서비스가 나온다라든지. 아, 기능? 기능들이. 별도의 서비스 아니면 스캐너블 에버노트 프리미엄이 가질 수 있는 부가 혜택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가 혜택이라고는 맞겠네요. 아, 그게 없죠. 왜냐면, 만약에 스캐너블에서 에버노트 프리미엄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는 스캐너블에서 프리미엄으로 넘어가면 그 기능을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스캐너블에 프리미엄 기능을 붙일 예정이 없기 때문에 유료든 무료든 똑같이 스캐너블을 다 똑같이 이용하실 수 있어요. 아, 저는 헬로를 생각하면서 네. 헬로에 있는 그런 다양한 기능들이 스캐너블에도 들어오면 좀 재밌겠다 생각했거든요. 아, 나는 명함은 사실 그 리멤버 쓰고 있어서 리멤버 저 리멤버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뭐 주기적으로 명함을 보내나요 거기? 아니요, 그냥 사진 찍어서 올리면 돼요. 아,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걔 다 타이핑해서 넣어줘요. 본인 그 리멤버 관련해서 명함을 받으러 본인들이 간다고 그런 광고를 봤어가지고. 아,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내가 명함 500개 가지고 있어 사진 찍기가 힘들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아, 보내든지 와서 가져가요. 네,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네네. 뭐 가끔가다 받는 거 그냥 찍으면은 한 네. 요즘엔 그게 원래 인원 그 노동 집약적 사업이잖아요. 리멤버가 한 5분 안짝으로 다 들어와요. 오. 그리고 그러니까 앞뒷면이 명함이 좀 다른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면에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니까 앞면에 회사 이름이 없고 뒷면에 회사 이름이 있는 경우. 네네. 그런 명함도 있거든요. 네. 그것도 따로 뭐 타이핑할 필요 없어요. 걔네가 다 보고선 명함 보고서 알아서 쳐줘요. 사람이 치니까. 아, 뒷면을 찍어서 보내도요? 아, 그러니까 앞뒷면을 다 찍게 돼 있어요. 아, 다 찍고. 자기 선택적으로 뒷면을 찍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군. 그러니까 앞면만 찍고 끝낼 수도 있고, 뒷면을 또 찍을 수도 있고, 이게 선택으로 될 수 있어서. 네. 그러면은, 걔네가 알아서 뒷면에 있는 걸 다 쳐서 하나를 딱 만들어줘요. 그럴 걸. 아. 그러면 구글이랑 연동을 하면 구글 얼룩에 네. 정확하게 딱 들어가요. 그렇죠. 그거 한국도 다 맞춰줘요. 훌륭한 서비스야. 근데 너무 인원 집약적이라 언제 망할지 모르겠어. 그럼 리멤버가 원래 대표적이잖아요. 우리 지금 신기한 명함 관리 어플리케이션이긴 한데 네. 사진을 찍고 나면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는 건 기계가 일을 해서 네. 오시아리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인식을 자동으로 시켜주는 걸 생각을 하나 네. 리멤버가 인기였었던 거는 인식률이 떨어지는 걸 자기네들이 보완해주겠다. 예를 들면 동희님이 사진 찍고 나면은 저한테 그 사진이 오는 거죠. 이메일로 오든 뭘로 오든 간에 제가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한다라면 아 네네네. 그럼 저는 동희님이 찍으신 명함을 보면서 타이핑을 해주니까 정확하게 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치니까. 이게 말씀하셨던 노동집약적이라는 거. 네, IT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노동집약적이고. 그 배달의 민족도 되게 초반에는 그 광고 전단지 모아서 그거 앱 네. 정보 넣는 게 되게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사람이 했었죠. 서비스의 성장세가 있으니까 그런 DB가 구축되고 나서 이제 자동화도 되고 이렇게 된 것처럼 리멤버도 그런 걸 바라보고 가고 있지 않나 싶어요. 거기에 방식상은 내동거부 자체가 노동집약이라 그거 바뀌지 않을 거예요. 걔네 못하다가 그 노동집약을 가지고 시작한 건데 못 바뀌겠어요. 네. 거기가 약간 소셜네트워크를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네, 나중에 이제 그런 쪽, 지금도 연동 많이 돼요. 이것저것 네, 그, 결국은 그 정보를 본인들이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걔네가 소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아니고, 네. 그 에버노트에서 링크드인이랑 연동하는 거랑 비슷해요. 네. 그런 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그거를 리멤버가 의심스러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앱을 네. 업데이트를 되는 걸 계속 보다 보니까, 네. 얘네 그 서비스 내용 중에 가장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네. 이 명함 내용이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돼요. 맞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내가 그의 새로운 직함이나 새로운 연락처를 받지 않아도 그 연락처가 업데이트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메일 주소나 이런 걸 가지고. 좀 그런. 그러니까 이미 제가 딱 그 서비스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카카오톡이 전화번호부터 가져가서 그렇죠. 전화가 등록되면 친구를 자동 넣어주는 것처럼 그렇죠, 맞아요. 다른 그러면 누군가가 내 명함을 받아서 리멤버에 입력했다면 이미 내 연락처와 개인정보는 그들의 것이 된 거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뭐, 물론, 여러 가지 그 규약에 뭐 그걸 개인적으로 사용하진 않고, 뭐, 회사 이익을 위해서 쓰진 않고, 막 이렇게 써있지만, 네. 회사가 하는 일이라 사실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죠. 그 개인이 그 명함을 등록했다는 그 네트워크 정보를 가진 것만으로도 전 되게 엄청난 것 그렇죠. 비교가 가능하고, 같아요. 네. 변동 사항을 확인해서 라이브로 변동시켜준다는 게 무시무시한 거죠, 사실은. 근데 뭐, 이미 쓰시니까, 그 정보를 다 털어, 쓰더라고요. 많이 써요. 그분들 왜냐면은, 등록하면 저한테 메일이 오던데요. 에버노트에서 이렇게 명함 인식하고 나면 내 연락처 보내기 하면 가는 것처럼. 예, 맞아요. 네. 왜 사람들이, 편한 게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맞아요. 기본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정확하잖아요, 리멤버가. 그렇죠. 아, 처음엔 안 정확했는데 요즘 정확해졌어요. 심지어 업데이트까지 해주면 더 예. 정확한 거라고 볼수 그렇죠. 갈수록 정확해지고 있는 거예요. 있어요. 맞아요. 예, 아, 제가 가만히 있었던 게좀 헷갈려갖고 좀 찾아보고 있었고요. 아, 이 리멤버라는 회사를 만나보려고 네. 연락을 한번 해보긴 했습니다. 아, 아직까지 연락이 안 오고 있어요. 제가 할까요? 요즘 섭외의 달인이 돼가고 있는데. 섭외 달인. 그리고 이 회사를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유는 딴건 없고요. 아, 공짜라서 이용해요. 공짜고 그건 가장 편해서.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렇죠. 자동으로 들어오는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리멤버가 해킹 당하면 대박일 거예요, 그것도. 그렇죠. 링크드인 뚫린 것보다 한국에서는 파급력이 클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래 제가 궁금했었던 거는 저희들이 등록한 명함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다시 삭제하거나 그런 걸로 알고 있었던 걸로 아는데 걔네가 DB 저장을 해놓는 거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미지 자체를요? 그렇죠? 아, 이게 이미지 자체를 저장하고 있는 이미지 건지 자체는 아니면 없겠죠. 데이터만 저장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데이터는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비교해서 네. 그내 명함 집에 그러니까 내 리멤버 앱에 있는 사람들의 그 데이터를 변경시켜 주는 걸 보면 P2P가 아닌 한, 그러니까 그렇죠. 개인 개인을 다 연결하는 P2P 형태가 아닌 한 자기들이 뭔가 DB가 있어야 그게 가능하지. 이게 라이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라이브 명함이라는 게. 그러니까 라이브 명함을 하는 네. 게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성우님 이메일을 등록, 성우님을 명함을 찍어서 리멤버에 등록을 해놨는데, 성우님이 직급이 올라갔다. 그럼 자동으로 바뀌는 거죠. 성우님도 업데이트, 본인 정보를 업데이트하게 되면 저한테 바로 그 자료가 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리멤버에서 본인 프로필도 관리가 되는군요. 아, 그럼요. 그앱 자체에서 자기 거 관리할 수 있어요. 주소 연락처 변경 시 실시간 자동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뭐, 그렇군요. 예. 만나봐야 알겠네요, 나머지 얘기는. 불안하면 안 쓰시면 되는 거고요. 네. 불안하신 분들은 오늘 이야기 들었던 스캐너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에버노트랑 비슷해. 에버노트도 불안해서 무슨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뭐 그래요. 빨리 그 벽을 깨야 되는데. 예. 한국에선 그 벽이 너무 커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결국 질문 나오는 것도 그런 것들이죠. 에버노트에 정말 많은 정보를 저장했는데, 그 다음에 점점점. 네, 뭐 에버노트만큼 정보 보안 철저한 데가 또 없으시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씩 조금씩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주 나와서 얘기해주세요. 네, 우리 스캐너블 이야기를 하다가 네. 넘어가긴 했어요. 좀 많이 한것 같아요. 알아서 편집하세요. 아니요. 아니, 이런 것처럼 좋습니다. 스캐너블은 정말 저희들이 다 사용을 해보고 있고 요즘에도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혹시 사용 안 해보신 분들은요. 스캐너블이라고 검색하셔갖고 다운받아 보시면은 직감적으로 아실 거예요. 이렇게 편하구나. 안타깝게도 iOS용만 있다는 거. 조금만 기다리시고 계속 에버노트 코리아, 에버노트 코리아에는 소용이 없을 것 같고 그 에버노트 쪽에다 이메일 보내갖고 압박하시면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으니까 좀 근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기사 보니까 작년 11월 봤더니 아이폰 판매율이 33%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서 되게 반향이 일던데요. 물론 전체 점유율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폰 그렇죠. 6 플러스가 들어오고서 되게 많이 한국, 일본, 중국에 많이 팔렸다고 되게 약간 의외의 기사? 이런 거뜬거 봤어요. 뭐. 사실 단통법이 만들어낸 힘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프로사나 저 프로사나 마찬가지인데. 네. 예. 보조금 혜택을 덜 누릴 수밖에 없어서요. 에이, 동등한 입장이 된 거죠. 다른 비싼 폰과. 그러니까 전에 보조금을 한국폰이 많이 받았고 아이폰은 적게 받았다면 네. 이제 아이폰이랑 이제 국내 폰이랑 입장이 비슷해진 거예요. 근데 이건 또 단통법에 대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단통법은 이제 보조금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 거를 못하게 다 똑같이 보조하게 한 것이지, 국산폰을 보조를 더 많이 주는 것 자체를 막은 건 아니지 않나요? 아,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똑같이 주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 제한 금액을 한계 금액이 있는 거고 아, 그 금액을 네. 이통사가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국가에다 일주일 단위로 공시를 해야 돼요.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는 보조금을 이만큼 주겠습니다를 공시를 하는데 전처럼 그러니까 옛날에는 만약에 갤럭시 엿저구가 나왔다. 그러면 걔한테 보조금을 확 몰아줘가지고 걔를 싸게 팔고 근데 아이폰은 정확하게 말하면 아이폰 애플이 그런 보조금에 협조를 안 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애플은 그런 룰이 없기 때문에 보조금에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다른 폰보다 상대적으로 비싸게 계속 나타났던 거죠, 가격이. 계속 상대적으로 비싼 위치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 단통법이 시작되면서 줄수 있는 보조금이 딱 똑같아진 거예요, 다. 아, 한계 금액이 깨고 똑같아진 있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줘도 이거 이상 못 주고 다 똑같아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사나 저걸 사나 똑같이 비싼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사나 저거 사나 비싸지니까, 그렇다면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안드로이드 폰을 썼어. 근데 이번에 한번 아이폰을 써보고 싶은데 딱 보려고 아이폰, 안드로이드 폰딱 봤는데, 전에 같으면 안드로이드 폰에 보조금이 더 많아서 얘를 샀을 것 같은데, 아이폰도 보조금이 똑같아. 그러면 쟤를 딱 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통법이 만들어낸 효과가 제법 있어요. 아이폰이 판매량이 늘은 것도 시점이 맞는 게, 그딱 타이밍이 절묘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에서 벽이 깨지긴 힘들 거예요. 그 인식의 벽이라는 게 어차피 지금 굉장히 빠르신 분들이나 아이폰을 써도 안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신 반면에 예전부터 이제 안드로이드폰 익숙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쉽게 못 바꾸거든요. 아, 근데 이제 조금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게 조만간, 아, 이제 됐나? 아이폰 5S와 C가 15개월을 넘겨요, 출시. 네. 출시 15개월을 넘겨 무슨 사태가 벌어지냐면 보조금 한계가 없어져요. 단통법에 의하면. 주고 싶은 대로 주면 돼. 15개월. 지금 딱 아이폰 5S와 C가 딱 풀리는 그 순간, 네. 이 통사가 보조금 확 부을 거야, 지금. 왜냐면 재고를 다 끌어내려고. 아니, 또 저, 이제, 기다리십시오. 아이폰 대할인 조만간 나옵니다. 내가 보기. 이거 또 예언 들어가시는 거예요, 또? 직감적으로 아이폰, 저기 동대문에 줄 서는 시간, 저기 구로, 동대문, 저기 부천 이런 데줄좀 준비하시고요. 현금 준비하시고, 좀 빨리 계속. 내일 아침 뉴스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또 봐야겠네. 아, 내일 아침 뉴스는 아니고 조만간 있을 거라고. 이상하게 한번 할 성우님이 거야. 한번 얘기하고 나면은 바로 뉴스에 떠가지고. 무서워 손님 죽겠어, 말하기가. 하시나요, 주식? 아, 주식은 안 하는데요. 아, 이게 작두를 타야 되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어서 우리 작두 타시는 성우님 두 번째 얘기 좀 들어볼게요. 예언 뭐 이런 건 아니니까. 네. 최근에 MS가 대대적인 발표를 했어요. 네. MS가 이제 제품, 그러니까 윈도우 10을 발표를 한 거죠. 그쵸. 윈도우 10을 발표를 했고, 그날 나온 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윈도우 10은 이제 스마트폰이랑 그 태블릿이나 윈도우랑 이제 심리스하게 연동되는, 심리스는 이제 거의, 그러니까 얘를 써도 거의 같은 그 흐름으로 쓸수 있는 그런 기능을 구현했다고 이제 얘네들이 발표를 한 거고, 그 윈도우 10은 이제 써보신 윈도우 8의 가장 큰골 때리는 점이 그거잖아요. 그 메트로 UI와 그 태블릿 UI, 아니, 데스크탑 UI가 막 전환되는 거. 네, 그 부분이 조금 해소가 돼요. 그 죽었던 시작 버튼 부활하고요. 그 시작 맞아, 버튼 좀 쉽게. 안으로 그 UI가 들어와요. 시작 버튼 안쪽으로 그 UI가 들어오고. 아, 셔프던 누르면 나온다는 얘기신 거죠? 도대체 왜 메트로 UI를 그렇게 만들었고. 버리지 못하는 그걸 건데. 주는 게 아니야. 왜냐면 태블릿은 그 윈도우 8에서는 또 나와요, 그게. 근데 기본적으로는 유사하게 패턴을 가져가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게 모바일용 오피스를 새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모바일용 오피스에 할수 있는 게 없었어요, 거의. 그리고 UI가 PC용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뭔가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발표한 거를 보니까 좀 그래도 터치로 오피스를 쓸 만큼 변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작은 화면에서도 어느 정도 조작이 가능하게 뭐 이렇게 좀 UI가 그 다음 버전에서 바뀌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웹브라우저도 발표했죠. 스파르탄이라고. 스파르탄. 예, 스파르탄. 이제 쉬운 이름이네. 아이를 버렸어요. 드디어 아이를 버리고 스파르탄으로 들어가서 지금 아마 우리나라 인사를 얻게 뒤집어질 거예요. 그동안 액티비엑스 싸우는 거 없죠. 이러면서 이제. 야근요, 이쪽은.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긴장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10이 자동, 그러니까 윈도우가 업데이트를 해주잖아요. 7부터 다 무료 업데이트를 해주거든요. 네네. 물론 정식 사용자 해주겠지. 무료 사용자 해주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무료 사용자라는 건 이제 그 순화에서 얘기한 거고요. 그 사용자들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깔아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뭐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근데 일단 7부터 8.1까지는 다 업데이트를 해준다고 돼 있고, 무료로. 아, 저도 되게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되지, 막 이러면서. 업데이트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업데이트가 되면 자동으로 스파르탄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코르타나가 들어올 거예요. 그 애플의 시리랑, 그리고 그, 뭐지? 구글 나우. 구글 네네. 보이스, 저, 그거와 같은, 이제, 코르타나, 보이스로 이제 조작하는 그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코르타나가 그, 들어오는데, 그게 이제 PC에도 들어와요. 똑같이. 그러니까 PC도 모바일 버전은 안 나오는 거죠, 아직? 예? 모바일 버전은 안 나오는 거네요? 다 나와요. 풀로 다 나와요. 지금 모바일 버전밖에 없어요, 코르타나가. 네네. 근데 이제 PC 버전까지 싹 다 나와요. 그리고, 일단은 뭐 그날 발표한 게 이제 윈도우 쪽에서는 뭐 이 정도인데 스파르탄의 특징 같은 게 좀 있어요. 뭐냐면은 얘가 읽기 목록이 있어요. 그 애플 네. 사파리처럼. 아, 그리고 PDF를 자체적으로 읽어드릴 수가 있고요. 뭐 코르타나 지원되는 건 이미 뭐 얘기가 된 거고. 뭐 이런 몇 가지 기능이 있고 렌더링 엔진 완전 바뀌어서 좀 더 빨리 뜯고 뭐 깨끗하게 화면이 나온다고 돼 있고. 뭐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날의 대박은 이게 아니었어요. 어느 거죠? 그날의 대박 뉴스는 윈도우 10을 열라 발표한 다음에 갑자기 홀로렌즈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홀로렌즈. 홀로렌즈? 뭐 홀로렌즈가 뭐냐면 그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계속 VR, AR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뭐 가사 뭐지? 갑자기 AR가 Augmented Reality. 영어.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리고 갑자기. Virtual Reality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두 개 그니까 약간 두 개를 합성한 듯한 느낌의 네. 그 안경이에요 안경. 그러니까 걔는 단독 작동해요. 폰이랑 안 연결해도 돼요. 단독 작동하고 인터넷이랑 붙어요. 오. 그런데 홀로그램으로 사물을 띄워줘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 영상 보면 이게 과연 제품이 나올 수 있을까? 이거 그 옛날에 영화 중에 아 탐 크루즈 나도 마이너리티 리포트인가? 네. 근데 그때 이거 이렇게 영상, 그러니까 뭐 비디오 같은 거 다시 돌려보는데 이게 2D가 아니라 약간 3D처럼 네 맞아요. 근데 막 뛰어가는 모습 이런 거 본 것처럼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약간 홀로렌즈는 그거 이상의 느낌을 줘요. 그 더 리얼한 더 리얼하고 그걸 조작을 해. 근데 실제 만지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얘네가 되게 현실적으로 그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그걸 실제 내가 만져서 조작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 옆에 컨트롤 패드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움직이거든요. 그 컨트롤 패드라는 게 이제 그것도 가상 컨트롤 패드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옛날에 뭐 영상은 장갑을 끼고 막 이렇게 날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많이 나왔다면 그렇죠.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는 걸 얘네도 인지를 하고 그러니까 가상적인 컨트롤 패널을 움직여서 한다는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접근을 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걸 봐서는 제품도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제품이 나오면 다 죽는 거야. 내가 보기에 당장은 물론 다 이제 이걸 다들 봤으니 이제 이거의 짝퉁들이 나올 것이고 뭐 능가한 애들도 나오겠지만 일단 현재로서 보여준 그 버추얼 리얼리티와 아까 그러니까 VR과 AR 안경 중에서는 가장 쇼킹했어요. 그 연관 현실적으로 팔겠다고 내놓은 물건이니까. MS도 삽질을 참 많이 하긴 하는데 요즘엔 정신차렸나 봐요, 그죠? 아니요, 이것도 삽질일 수도 있어요. 네. 이래놓고 안 팔 수도 있어요. MS는 내놓고 팔지 않고. 스마트 밴드 그, 망했죠. 스마트 밴드가 작년에 망한 기계 탑10에 들었어요. 근데, 아, 되게 예쁘긴 했는데. 근데 써보신 분들은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기계. 기계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안 샀지, 사람들. 한번 구해보고 싶네요. 뭐, 사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사놓고,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못하겠어. 아니, 그 정확히 렌즈 이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홀로렌즈. 홀로렌즈. 네, 혼자 홀로. 있을 때 이렇게 홀로. 나 홀로의 홀로. HOL. 네, 홀로렌즈. 아, 이거 영상 꼭 보세요. 왜냐면 이 영상은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제품이 안 나오더라도, 향후에 그 AR과 VR 안경들이 가야 되는 방향을 나름대로 잘 그렸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야, 그래서 지금 엄청나네요 이거 진짜. 보고 계세요? 아 이게 아, 네, 이미지 보고 있어요. 헉한데 헉. 영상 보고 아 이게 그러니까 그 구글이 이게 화면 띄우잖아요 구글 글래스가. 네네. 어 그런 거 이제 잽도 안 되는 거지 그런 거. 어 그냥 헉 하는 거. 이게 MS가 사실 그날 발표한 게 몇 가지 중에서 이게 제일 컸어요. 사실 쇼킹 쇼크를 많이 줬죠. 이제 사람들이 본 것 중에서 헉 하는 게 가장 큰 쇼크를 준 것 같아요. 뭐 사실 그날 발표한 거는 두 개가 제일 시끄러웠어요. 뭐 무엇보다 공짜로 업그레이드 해준다. 홀로렌즈 뭐 이런 거. 이 그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아, 뭐, 좀 더 보태서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이제 스파르탄에 원래 더 많이 관심이 갔었어요. 예. 뒤도 MSX 총선 차렸구나. 왜냐면은 엄청 욕먹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동안 아이 같은 경우에도 업그레이드 한 번도 안 해주다가, 조금 해주다가 나왔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홀로 관심이 좀 가기 시작했고요. 어, 이거 지금 윈도우 10 테크니컬 프리뷰 다운받을 수 있네요. 예, 아, 테크니컬 프리뷰는 처음부터 나왔어요. 첫 번째부터. 네. 저는 그, 예, 몇 번 써봤거든요. 아, 써보셨어요? 네, 썼는데 되게 웃기는 거는 얘네 테크니컬 프리뷰는 작동을 잘해요. 아 물론 이제 버그가 많은데 뭔가 실질적으로 쓸 수가 있어. 어, 그리고 지금 이제 올라온 테크니컬 프리뷰 버전을 깔게 되면은 스파르탄도 네. 쓸 수 있는 건가요? 어 일단 데모 그 초기 버전이 깔려 있겠죠. 아하.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안 깔아봤는데 기존 네. 버전은 없었고요. 이번 버전은 아직 안 깔아봤어요. 네, 한 4일 전에 깔았다는 의견들이 좀 올라오는 것 같고요. 네. 아, 좀 궁금하신 분들은 preview.windows.com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그 테크니컬 프리뷰로 한글 버전을 다운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뭐 다운받았다가 뻥나고 막 날아가고 이러면은 지금 책임질 수 없으니까. 네. 뭐 그래서 저는 추천해드린 게, 네. 그 오라클에 나오는 버처박스라는 게 있어요. 아, 좋죠. 그 버처박스가 되게 그, 다른 그 가상 그거 공간보다 좀 가벼운 편이에요, 버처박스. 그거를 써서 깔아보시면 잘 깔리거든요. 뭐 온라인에서 버처박스, 뭐 윈도우 프리뷰 이런 거 치면 까는 법 나와요. 네네. 그걸로 설치를 해보시고 어떤지는 체감을 충분히 해보실 수 있어요, 그걸로. 물론 컴퓨터가 워낙 스펙이 딸린다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램 한 4기가 정도 되신다면, 한 2기가 정도 할당해가지고 써보시면은 충분히 체감해 볼 정도는 됩니다. 야, 저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이거 재밌겠네요. 테크니컬 프리뷰. 어, 그러고 보니까 이거, 그러면 이런 게 새로운 버전 나오게 되면, 에버노트에서도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윈도우용. 근데 저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오래된 윈도우 버전을 쓰고 계시는 거 위해서 윈도우를, 에버노트를 돌리는 것보다, 네. 더 어떻게 보면 좋은 집에 새 집 단장을 해서 그 위에 에버노트를 돌리니까, 뭔가 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었는데 그리고 고급 지원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OS 버전이 다 다르면 그게 또 각각에 맞게 테스트를 하시고 또 재현을 하고 도와드리고 막 이렇게 버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깔끔하게 그냥 다 좋은 집 가서 다 잘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잠깐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발 에버노트 터치 버전 좀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그쵸. 깔아놓긴 했는데, 네. 제대로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동기화도 문제가 많고, 그건, 잘 안 돼요? 아, 동기화가 앱을 백그라운드로 계속 띄워놔야 동기화가 되는데, 참,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다른 버전에 비해서 가장 오래 걸린 거죠, 업데이트가. 그러니까 동기화가. 동기화가. 예. 아, 뭐, 동기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잘. 그러니까 앱 자체의 UI도 네. 이게 노트가 얼마나 담겨 있는지, 뭐 이런 걸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데스크탑 버전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가장 빠르고 깔끔하죠. 웹에서 네. 열어버리는 게 제일 좋으니까. 뭐 그렇게 돼 있고요. 약간 좀 그래도 에버노트 터치 버전 쓰신다는 분들 별로 못 봤어요. 내 사진은. 이 UI가 터치용으로는 괜찮은데 또 어차피 키보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가면 다시 또. 다시 또 데스크탑 모드로 가게 되죠. 그래도 뭐 에버노트 계속 얘기하는 멋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스마트워치 버전도 나오고 편하게 좀 쓰고 있습니다. 기어도. 네. 아 기어요? 아 네. 기어용도 있으니까. 네, 그런 네, 웨어용, 안드로이드 웨어용도. 네, LG 것 이번에 G워치인가요? 네, 잘 쓰고 있어요. 네, 잘 쓰고 있어요. 네, 거기 이미지 에버노트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네, 말로 검색하니까 아주 네. 잘 되더라고요. 오. 그리고 요리할 때 시계 보고 요리해요 요즘에. 와우. 에버노트에 있는 레시피. 그거 한번 봐야겠는데요? 예? 그거 한번 봐야겠는데요? 에버노트에 있는 레시피를 시계로 딱 찾아가지고. 아, 대박인데요? 이렇게 뚝뚝뚝 올리면서 보면서 요리해요. 네. 와. 진정한 디지털 히어로즈이십니다. 그 요리할 때, 그 패드 놓고 많이 했거든요? 근데 패드도 놓긴 하는데. 네네. 막 조리를 하던 중에 보려면은. 네. 패드까지 가서 보기가 애매하니까 그냥 시계로 봐요. 그냥 열어놓고. 괜찮네요, 진짜. 시계로 딱 보면서 다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 좀만 응용하면 진짜 써먹을 때도 많겠네요. 손에서 뭔가를 보면서 다닌다. 예, 손목에서, 그러니까 구글 킵은 거의 완벽하게 지워돼요. 구글 거라서. 이게 구글 킵은 포스트잇 스타일이잖아요. 네네. 화면에 딱딱 들어와요, 그게. 구글 킵에서, 구글 킵이랑 딱 보면은 그 손목에서 잘 보이고. 그리고 에버노트도 볼만해요. 텍스트로 있는 거. 네, 나중에 들고 가서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니까 뭐, 결국엔 계속 무료가 판치는 것 같아요, 그죠? 윈도우도 무료로 가기 시작했고, 이미 그, OSX. 예. 메인용 OS는 다 무료로 가기 시작했고요. 무료하면은 또 이상하게 공유라는 말하고도 계속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동희님이 오늘 또 준비해주신 얘기 하나 더 있죠. 아, 네. 예,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데, 얘기 더. 아, 괜찮습니다. 예. 아,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줄일 거예요. 그, 공유 경제라는 말이 약간 요즘 서울시에서 많이 미는 것 같아서, 이제 좀 그 외국에 있는 이미 발달되어 있는 서비스들이 한국에도 이제 많이 발을 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숙박 공유 서비스는 에어비앤비가 제일 유명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약간 운송 수량, 수단 공유 쪽은 우버가 제일 핫한 것 같은데, 네. 약간. 우버리프트 뭐 이런 거 있죠. 네.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요즘 되게 서울시에서 많이 밀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일단 에어비앤비라는 서비스는 이제 기본 컨셉은 빈 방을 빌려주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뭐 미국에 한 달 동안 출장을 가 있을 거라 제 집이 비면 한 달 동안 서울에 뭐 놀러 오는 관광객이나 아니면 뭐 머물 곳이 필요한 사람한테 이제 임대를 해주는 거죠. 네. 그게 많이 이제 널리 널리 퍼져 나가서. 그게 뭐 그냥 빈 집을 임대해주든 아니면 우리 집에 빈 방을 임대해주든 그렇게 이제 사람 간의 그런 방을 혹은 집을 공유하는 서비스가 많이 퍼져서 제 주변에 그런 에어비앤비 호스트라고 하죠.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네, 그거를 전업으로 하는 친구가 있어요. 원래는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집을 이제 여러 채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에어비앤비가 한국에서 많이 퍼지면서 이런 서비스도 나왔더라고요. 그 호스팅을 대행해주는 서비스예요. 네, 맞아요. 그런 거 나왔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되게 시끄럽던데 그 은근히. 아, 그래요? 그게 좀 문제가 되고 있나요? 예, 약간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왜 대행? 약간 부동산 사업자 같은 사람이 네. 이제 호스트를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 주인들을 모아요, 일단. 네.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를 단체로 오픈해. 네. 그럼 에어비앤비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니에요? 에어비앤비 입장에서는 좋은데, 네. 그러니까 누군가 제3자가 또 다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아, 그러니까 호스트가 그걸... 다이렉트로 모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걸 중개인이 생긴 거지. 호스트 중개인.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되게 이게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진표로 받아들였거든요. 네, 맞아요. 그 시간이 커지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그런 업자들이 개입할 정도로 이쪽 분야가 많이 커져 가고 있는 게 되게 신기했고, 그리고 우버 같은 경우도 제가 최근에 봤던 기사가 그 샌프란시스코 원래 택시 시장 규모 3배의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연간 수익으로. 그래서 아 진짜 우버가 뭐 골드만삭스한테서 막 1조 7천억인가 투자도 받고 정말 이게 거의 약간 기존에 있던 시장을 약간 뒤엎는 느낌?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약간 오프라인에 어떻게 보면 운송이나 숙박 이런 거는 뭔가 그렇게 IT적으로 잘 풀거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못했었는데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데 문제도 많이 생겼죠. 저희도 얼마 전에 우버 얘기도 가상당히 다루긴 했는데 네. 그 이제 편법이냐 불법이냐 그 얘기는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 밥줄 끊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네. 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말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숙박업이잖아요. 네. 자신의 숙소 자체를 자신의 집이면 상관없는데 뭐 전대차부터 시작해갖고 법령으로 물고 들어가자면 생각해볼 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말씀하신 그런 친구분들이 많이 하는 게 그거죠. 홍대라든지 핫플레이스에 집을 네. 월세로 얻어놓고 네. 작품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한번 그 사업을 하는 공간으로 쓰게 돼 있는 거죠, 사실은. 그쵸. 임대라고 돈을 받으니까. 네. 그걸 세금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제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버 서울이라 그래서 서울에서 밀어주는 거야 있겠지만은 네. 사실 요즘에 우버엑스?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송 걸려있고 난리잖아요. 보면 시각의 차이랑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제가 이제 그 조만간 여행을 가려고 그 가방산 네, 가방산 유로 마찬가지로 이제 여행 가려고 네. 유럽을 가려고 와우. 알아보고 있어요. 네. 호텔값이 너무 비싸서 네. 에어비앤비를 뒤지고 있어요. 에어비앤비가 되게 쉽더라고요. 사이트 사용법이 또 되게 쉽더라고요. 방 빌리는 네. 것도 되게 쉽고 네네. 그리고 되게 옵션도 많아서 옵션에 따라서 찾기도 쉽고 네. 방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저도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무슨 동네를 하나 뒤지는데 동네에 가득가득해. 에어비앤비 방 넣는 사람이. 아, 그리고 제가 들었네. 진짜 핫한 방은 호스트가 게스트를 고른대요. 그러면... 아,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만일에 그 내가 상대방의 평을 보고 하잖아요. 네. 방의 평을 보지만 그 사람도 나의 평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호스트가 나의 평을 남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 불리한 사람이 처음 하는 사람. 아무도 나를 검증해 준 적 없으니까. 그리고 처음 방을 내놓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초반에 좀 힘들거든요. 왜냐면 나를 누가 검증해 주지도 않고 나에게는 그런 리뷰나 댓글이 하나도 없는데. 네네. 그런 사람들이 조금 이제 불리한 면이 있는데. 그래도 방 알아보고 그러면은 방이 워낙 많으니까 갈 데는 충분히 있는 것 같고. 리뷰도, 그러니까 리뷰를 보고 가게 되니까 리뷰 없는 집도 좀 고민이 되겠더라고요. 좀 어떻게 뭐 누구를 잡아서 강제로 묶게 한 다음에 리뷰를 쓰게 할 수도 없고 이거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좀 유심히 많이 보고 있어요. 그 의외의 이유로. 근데 어떤 사람, 그러니까 한글 댓글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한국어 댓글도 정말 많고. 그렇죠. 네. 한국어 댓글 보면서. 그 번역 서비스도 해줘요. 그 댓글 번역 서비스. 우리는 댓글이 뭐 어느 나라 예? 에어비앤비 쪽에서요?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가면은 구글 번역기를 돌려줘요. 그 댓글. 아. 물론 말이 엉망이긴 하지만 네. 나쁜 소리인지 좋은 소리인지 구분은 되잖아요. 그걸 보면. 그렇죠. 예, 그것만 봐도 많은 도움을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좀 많이 뒤져봐서 에어비앤비 얘기가 되게 친숙하게 들리네요. 유럽 좋으시겠네요. 유럽 어느 국가 가시나요? 로마? 와우. 언제 가세요? 5월달? 5월달. 고민하고 있어요, 아직. 또 이번에 석가탄신일이 월요일 아니던가요? 그땐 아닌 것 같아요. 아, 5월 초? 5월 초? 5월 초? 네, 5월 초에 가보려고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5월 초에 유럽으로 가시면은요, 꼭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대로 가셔가지고. 와이파이 저녁에 하나도 안 나오는데. 거기서 공유로잖아요. 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거기 와이파이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이게 행강호실 될 정도인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로마 파견원으로 활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우버도 그렇고요. 우리 공유경제는 항상 이슈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나왔죠. 그 우리나라에도 그런 숙박업 전문 업체 있지 않나요? 하나? 코자자. 아 코자자. 예. 코자자가 있어요. 거기는 좀 한옥 같은 걸로 하죠. 맞아요. 맞아요. 한옥으로 하는 데인데 에릭 슈미츠가 들렸다 와가지고 좀 유명해진 밀쉐어링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밀쉐어링이요. 밥을 같이 먹는 건가요? 맞아요. 밥을 먹는데 아마도 우리 집에 밥 했으니까 와서 먹어라. 우와. 옛날 집밥 그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비슷해요. 재밌죠? 근데 집밥은 집으로 부르진 않을 거예요. 네. 예. 한 가정에서 이제 돈을 주고 집밥을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 밀쉐어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한국에 있는 건가요? 한국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외국에는 조금씩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네. 제가 집밥 창업하셨던 분 초창기에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원래 그분 컨셉은 그거였던 거예요. 집밥을 같이 먹는 그런 거였는데, 약간 식품 위생법이나 약간 이런 이슈 때문에 개인이 인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게 좀 까다로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도 뭐 다른 형태로 대중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 주변에서 남는 것들, 공유할 수 있는 것들 찾아보다 보면은 좀 다양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뭐가 있을까? 그때 열린 옷장이라는 서비스 있었던 것 같아요. 열린 옷장? 아, 옷을 네. 그래서 뭐 구직자들이 면접 보러 갈 때 좋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런 걸 마련하기 부담이 되면 이제 뭐 여기 있는 사람을 빌려줄 수 있고. 그래서 그때 박원순 시장님이 그것도 약간 공유백제 컨셉으로 옷을 본인 정장을 빌려줬던가? 그래서 출연했던 것 같아요. 말 되네요. 차도 빌려주고 집도 빌려주고. 맞아요, 맞아요. 차도 서비스 있잖아요. 쏘카인가요? 예. 네. 옷도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하고. 네. 이런 사람들 빌려주고. 그런 시대가 지난 것 같아요. 집도 차도 사기에 너무 턱없이 비싸진 세대랄까. 알겠습니다. 네. 공유는 계속 핫한 이슈인 것 같고요. 네.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좀 나올 것 같고, 공유냐 무료나 이야기도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은 동인님 말씀해주신 대로 전 세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관련 사업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개인들도 그래서 주목하면은 좋은 것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우님 말씀하시는 대로 외국 여행 갈 때 에어비앤비 통해서 가게 되면 조금 더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방법들도 있으니까 계속 촉각을 좀 곤두세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뭐 인터넷이 없어지겠다고 HTML치가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웹이잖아요. 앱이나 아직까지는 그런 게 절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그 방송이나 아니면 정보들을 보시면서 그런 거를 좀 캐치를 좀 그때그때 하시는 게 나중에 뒤처지지 않는 데는 유리해요. 만약에 이게 다 없어지는 때가 와도 네. 이런 맥락을 알고 그 때가 오면 훨씬 적응하기 쉽고 그걸 더 빨리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런 맥락을 아예 모르고 그냥 있다가 갑자기 그 시대에 딱 오면 자기 황당한 거지.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막 세상이 막 달라져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좀 면하기 위해서라도 디지털 히어로는 꼭 구독하시고 좋아요도 찍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유튜브에서도 구독 꼭 눌러주세요. 네, 부탁드릴게요. 유튜브 구독, 페이스북 좋아요. 요즘 페이스북 좋아요 급증하고 있어요. 아. 여러 가지 이유로 급증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열심히 들으시면 많이 아마 세상 따라잡는 데 많이 도움 되시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동희님 저희 처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어떠셨어요? 완전 재밌었어요. 뭔가 팩트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언제든지 참여하시고 싶으시면 네. 말씀을 주세요. 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네. 네네. 그냥 모여서 썼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우리는 수다 떨었지만 들으신 분들은 방송을 들은 거라. 다음 주 게스트도 대충 정해놨어요. 누군가요? 다음 주 게스트. 예, 근데 그분이 실제 나오실지는 제가 말은 던져놨는데. 네. 예, 유명한 블로거분을 한번 앉히려고. 누구요? 이학준 씨라고 블로거 있어요. 좀 유명하신 블로거분인데. 안 바쁘시면은 참석하시겠다고 했는데, 과연 다음 주에 안 바쁠지. 네. 설마 이 시간에 집에서 안 바쁘실 거라고 제가 예상하고. 어려움이 생긴다면 인봉님이 어려움이 생기는 거랑 비슷한 어려움이 생길 거예요. 아, 맞아요.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저희 아들 언제 문을 벌컥 들고 들어올지 모르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들리는 이유로 7부 오늘 1월의 마지막 주에 좀 녹음을 했고요. 이게 여러 가지 얘기했네요. 네, 좀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했어요. 너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다양한 시각들도 저희도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거 얘기인지 잠깐 얘기를 드리면은 뭐 제가 에디 슈미츠가 떠들었던 거 한번 얘기를 해드렸고 네. 그 다음에 인봉님이 그것 때 이어서 블루투스 4.2 얘기하셨고 네. 그리고 동희님이 스캐너블 얘기하셨고 제가 그거 뒤이어서 마소 얘기했죠 제가? 네, 맞았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유 경제 얘기해 주셨고요, 그 동희님이. 그런데 이제 원래 저희가 요즘에는 그 소재를 많이 꺼내놓다 보니까 가끔 빼먹고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에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이게 시효가 있는 애들이 있어서 지난주에 제가 소재를 3개 골랐는데 한 개였죠? 아마 지난주에 한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도 하나씩 할 것 같은데, 저는 고르는 게 참 만만치 않네요. 더 재밌는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혹은 저희들이 고르기도 하지만은,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라면은요, 아니, 요즘에 나오는데 이거 좀 더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은, 저희들이 다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사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네. 한 번 정도는 심층으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한 개의 주제는. 네, 빠른 좀 정보를 정화하자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 요즘 너무 바쁘잖아요. 뉴스 볼 시간도 없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하나씩만 혹은 두 개씩 저희가 정했었는데 가끔씩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심층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오프만담 한번 하죠. 오프만담. 네. 아, 좋아요. 참 오프만담. 미리 얘기 드리자면 우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준비하고 있고요. 이번에 나온 제 책 디지털 경리 기술. 아, 진짜 디지털 경리 기술 지금 다 서점에 깔렸죠? 예, 네, 다 깔렸어요. 많은 분들이 또 인증샷 보내주고 계셔가지고 정말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참 이번 주 원래 이번 주부터 한 사람씩 드리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 네네 그렇죠. 그런데 글 쓰신 분이 두 분 있어요. 네. 한 분은 그 한 분은 팟빵에다 쓰셨고. 네네. 한 분은 우리 홈페이지에다 쓰셨고. 맞아요. 근데 시간적으로 우리가 공지한 이후에 쓰신 분은 팟빵에 쓰신 분이 유일해요. 한 분 있어요 한 분. 네. 경쟁자가 없어요 지금. 아, 유일하죠. 달면 바로 선물 주는 방송. 예. 그분이, 대놓고 쓰셨어요. 선물이 필요해서. 댓글 달았다며. 예,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예, 저희가 아는 저희 친구들. 예. 박형주님. 네네, 박형주님이 쓰셨고요. 박형주님께서는 저희 쪽에, 주소와 연락처를 주시면, 인봉님이 보내주실 거예요. 아마 알아서. 참고로 최근에 5K 아이맥을 사신 분이기 때문에. 아, 저희가 촬영도 가면 되나요? 네, 저희가 집으로 촬영을 가든지, 아니면 한번 나와주시기로 했어요. 아이맥을 들고 나오신다고요? 집에서 보여줄 수 있겠네요. 들고 나오시나요? 네, 보통 등에 메고 다닌다 그러죠, 아이맥은. 한번 모시고서 저희가 이야기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선물은 팟빵에 댓글 달아주신 네, 박형주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얘기 좀 들린 이유로, 저 이번에 좀 7부를 끝내고 다음 주에 8부일 텐데요. 그 전에 혹시 기회가 잡히게 된다라면은, 공개 방송을 한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개 방송은 저희 책 출간 기념회를 빙자해서 이런 거 저런 거 준비하고 있으니까 혹시 뭐 아이디어가 있으시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한번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소 대여해 주시면 제일 반가워요. 장소는 구했어요. 구했어요? 네, 장소는 그래서 제가 그걸 빙자해서 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하니까 빌리티는 좀 나오더라고요. 아마 종각역 쪽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공지 다시 드릴게요. 예. 네, 동희님 다시 한번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들리는 이유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